Yeah, it's another silly love song. 2009, now I'm a family. Girl, you know, you make me act like a fool. Anytime, anywhere, but I can't stand no more.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Move to the light, light.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내 사과는 너무 짧았고 변명만 길었어. Okay, 인정할게. 이제부터 나도 좀 긴장할게. 근데 너 언제부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 앞에서만 걱정 말라고 뒤돌아 몰래 하는 통화. 언제 왔어? 그 전화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래, 한 번은 웃어 넘기려 했어. 남자답게 참으며 했어. 근데 넌 갈수록 심해져. 이제 정말 못 참겠어.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Move to the light, light.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Hold my life. 미치겠어 친구, 전화는 왜 나가봐. 너는 no, it ain't easy. Oh my baby, oh my baby, oh my baby. 미쳤어 no matter what. 그건 오해와 착각이라고 말했지. 넌 날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난 더 크게 화가 났다. 알고 있어 그가 누군지, 날 속인 게 언제부턴지. 그러니 이제는 제발 stop, 네 진심을 말해줘. 너무 좋아하긴 했나 봐. 내 가슴이 너무나 아파. Don't break the game with me no more. 너란 여자 지쳐 oh no.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Move to the light, light.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Hold my light, light. 작아지는 내 목소리 이제 내 귀에 맴돌지 않아. 이제 지쳐 내가 please stop, light, light. 서로를 위해 널 내 기억 속에서 지울게. 차라리 울게. 널 잊을 수 있다면.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Move to the light, light. I'm so sorry you, I'm so so sorry you, I'm so sorry you. Like 친구 전화는 왜 나가봐. 네 누군지 감이 없는 줄 아니. 내 예감이 맞으면 넌 바로